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1일 경상북도 성주군 처전면 서성리에서 원불교인들과 주민들이 남조선 당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결사대를 결성하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13일 남조선 신문 한국경제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반대 투쟁단체 성원들과 주민들이 괴뢰 당국이 발표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부정했습니다.